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밤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다시 한번 눈먼자 보게 해, 눈먼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리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날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설교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 성경은 또한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요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말씀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폴전은 설교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설교자의 거룩을 강조하였습니다. 바로 성령의 전으로서 거룩한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든 무리가 항상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남은 자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남은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단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먹으십시오. 물론 설교자로서 자신을 말씀의 그 거룩함 안에 또 저도 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적으로 또한 권위와 권세가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거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소셜 네트워크와 또 양놀이 방송 그리고 또 전도와 설교를 통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이런 사역은 그 사역자로서 또 생명의 말씀을 받은 성도로서의 또 의무입니다. 세상은 자신도 모르게 지옥을 향해 지옥의 불을 향해 나아갑니다. 나방이 불꽃을 달려들듯이 자기가 탈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불꽃을 향해 달려들듯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지옥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문 앞에는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이곳은 영원히, 영원히 희망이 없는 곳이다. 죄의 그 사망을 그 아는 채 끊임없이 불타는 고통에서 비명의 그 소리와 함께 비명을 지르며 영원히 아무 희망 없이 그 영혼 속에 갇힌 감옥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 그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산 채로 관에 놓고 무덤에 넣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공포와 어둠이 바로 지옥의 한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런 말씀 믿는 것을 너무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미국에서는 그약40% 이상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는 그런 통계를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천국과 지옥, 그것을 그 믿는 믿음만 있어도 그 지금의 그 현상, 그 도덕성과 많은 그런 것들이 무너진 것들이 많은 그 기독교 안에 그런 많은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모세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를 예수께로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런 그런 율법의 기본적인 죄, 저주, 사망, 그 안에서의 그런 심판과 그다음에 지옥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은혜,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내 안에 말씀 안에서 우리 그 지식의 새롭게 됨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런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런 거룩함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온전한 회복, 또그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최건능 목사님의 그 외침인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이 복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당연히 그 지옥은 그 마귀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마귀를 위해 예비된 곳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안 믿으면 지옥을 보내고 믿으면 천국으로 보내는 그 심판자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다만 성경은 그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풍성함과 자유함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의 그 성실함,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에덴 동산을 그 상상해 보십시오. 항상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의 근원이시며 선과 악의 기준이신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 어거스틴은 아주 탁월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 마음대로 하라. 우리 한번 그 성경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풍성한 에덴 동산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를 닮은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이요. 나의 자녀요. 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또 우리가 죄악 가운데 그 죄를 짐으로 그 마귀에 속하여 그 우리가 심판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사 그 십자가를 통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을 또한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자녀가 그 아버지의 그 좋은 것을 닮기를 원하듯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신의 성품에 이르게 그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그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 후서 1장 4절인가 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그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는 죄된 백성들에게 자신을 깨뜨려 생명의 물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바울은 이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바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백성의 그 원망과 시험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또한 바울은 말합니다. 그 죄악된 백성의 그 원망과 시험이 그 오히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치심으로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17장 그 8절부터는 자기 백성을 완전히 멸하려는 그 아말렉과 대적이 되시며 또 언약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바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며 완전히 멸하실 것을 또한 약속해 줍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한 반석 안에서 예수의 피와 살로 언약을 맺은 그 성도들의 완전한 안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도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성경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룰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곧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그 기도의 관계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기도하는 성도와 함께 역사하시는 또 그 계시록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심판까지도 기도하는 성도와 함께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모세가 손을 얹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또 17장 8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모든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것 또한 그 약속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 성취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첫 시작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순종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그 15장 5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5절을 찾으시겠습니다. 그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과의 그 연합과 관계 또 자신의 비참함과 무력감을 알고 또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그 또한 그 무력감과 비참함에서 붙들고 두 손 들며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 연합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그 말씀인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바로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원망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치라는 그 모습을 보게 해줍니다. 그런 우리의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시험 앞에서 이런 죄된 비참함과 무력함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우리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반석을 치사 또 생명의 그 물을 그 더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만나십시오.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 그리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는 악한 자와 마귀의 세력과 싸우시며 완전히 멸하시는 대대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바라보십시오. 이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바로 내가 그들을 그 아말렉을 완전히 대대로 멸하리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광으로 드러날 때까지 서로 서로의 팔을 잡아주며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나와 양누리 교회 공동체와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삶의 열매로 맺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양은 아프리카의 콩고에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And it celebrates the presence of Jesus with us. 이 찬양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뻐하는 찬양입니다. Try this with me. 예수 아자리아와 예수 아자리아와 예수 아자리아와 나비소 예수 아자리아와 예수 아자리아와 예수 아자리아와 나비소 예수 아자리 예수 아자리아와 예수 아자리아와 예수 아자리아와 나비소 예수 아자리아와 예수 아자리아와 예수 아자리아와 Hallelujah. all the congregation of the people of Israel moved on from the wilderness of Sin by stages, according to the commandment of the Lord, and camped at Rephidim. But there was no water for the people to drink. Therefore the people quarreled with Moses and said, "Give us water to drink." And Moses said to them, "Why do you quarrel with me? Why do you test the Lord?" But the people thirsted there for water, and the people grumbled against Moses and said, "Why did you bring us up out of Egypt to kill us and our children and our livestock with thirst?" So Moses cried to the Lord, "What shall I do with this people? They are almost ready to stone me." And the Lord said to Moses, "Pass on before the people, taking with you some of the elders of Israel, and take in your hand the staff with which you struck the Nile, and go. Behold, I will stand before you there on the rock at Horeb, and you shall strike the rock, and water shall come out of it, and the people will drink." And Moses did so in the sight of the elders of Israel. And he called the name of the place Massah and Meribah, because of the quarreling of the people of Israel, and because they tested the Lord by saying, "Is the Lord among us or not?" Then Amalek came and fought with Israel at Rephidim. So Moses said to Joshua, "Choose for us men and go out and fight with Amalek. Tomorrow I will stand on the top of the hill with the staff of God in my hand." So Joshua did as Moses told him, and fought with Amalek. Moses, Aaron, and Hur went up to the top of the hill. Whenever Moses held up his hand, Israel prevailed. And whenever he lowered his hand, Amalek prevailed. But Moses' hands grew weary, so they took a stone and put it under him, and he sat on it, while Aaron and Hur held up his hands, one on one side and the other on the other side. So his hands were steady until the going down of the sun. And Joshua overwhelmed Amalek and his people with sword. Then the Lord said to Moses, "Write this as a memorial in a book and recite it in the ears of Joshua, that I will utterly blot out the memory of Amalek from under heaven." And Moses built an altar and called the name of it, "The Lord is my banner," saying, "A hand upon the throne of the Lord. The Lord will have war with Amalek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出埃及记第17章。 以色列全会众都遵耶和华的吩咐，按着战口从逊的旷野往前行，在利非定安营。百姓没有水喝，所以与摩西争闹，说：“给我们水喝吧。”摩西对他们说：“你们为什么与我争闹？为什么试探耶和华呢？” 百姓在那里甚渴，要喝水，就向摩西发怨言，说：“你为什么将我们从埃及领出来，使我们和我们的儿女并牲畜都渴死呢？”摩西就呼求耶和华说：“我向这百姓怎样行呢？他们几乎要拿石头打死我。”耶和华对摩西说：“ 你手里拿着你先前击打河水的杖，带领以色列的几个长老从百姓面前走过去。我必在河列的磐石那里站在你面前。你要击打磐石，从磐石里必有水流出来，使百姓可以喝。”摩西就在以色列的长老眼前这样行了，他给那地方起名叫玛撒，就是试探的意思，又叫米利巴。 就是争闹的意思，因以色列人争闹，又因他们试探耶和华，说：“耶和华是在我们中间，不是？”那时亚玛力人来在利非定和以色列人征战。摩西对约书亚说：“你为我们选出人来，出去和亚玛力人征战。明天我手里要拿着神的杖，站在山顶上。” 于是约书亚照着摩西对他所说的话行，和亚玛力人征战。摩西、亚伦与户尔都上了山顶。摩西何时举手，以色列人就得胜；何时垂手，亚玛力人就得胜。但摩西的手发沉，他们就搬石头来放在他以下，他就坐在上面。亚伦与户尔扶着他的手，一个在这边，一个在那边。 他的手就稳住，直到日落的时候。约书亚用刀杀了亚玛利王和他的百姓。耶和华对摩西说，我要将亚玛利的名号从天下全然涂抹了，你要将这话写在书上做纪念，又念给约书亚听。摩西筑了一座坛，起名叫耶和华尼西，就是耶和华是我惊奇的意思。又说，耶和华已经起了誓，必世世代代和亚玛利人征战。